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의 거호전적 노작, 조국 해방전쟁의 역사적 승리와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를 마자르 노동당이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